사랑이 떠나가네. 그 많은 추억들만 남기고 떠나네. 멀어져가네. 이제야 사랑을 좀 알 것 같은데. 이제부터가 사랑의 시작 같은데. 사랑을 가르쳐준 너란 사람이 이별도 배우라며 멀어져만 가네. 알잖아 난 네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보라는 걸. 사랑이 뭔데 언제나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라면서. 남녀간에도 분명 의리란 게 있는 거라면서.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는 게 네가 말한 사랑인 거니. 우리 정말 사랑한 거니. 세상에 사랑이란 게 존재하기는 하니. 아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. 떠나지 말아줘. 사랑했던 만큼 네가 미워지겠지. 후회는 없어. 그래도 우리 사랑하긴 했었잖아. 한동안 눈물로 난 살아갔겠지. 후회는 없어. 그래도 우리 사랑할 땐 행복했었잖아. 하지만 제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한 거야. 사람이 변하는 거야.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거든. 아름답던 추억마저 더럽히지는 말자. 앞으로 힘들다며 전화하거나 보내지도 못할 편지 매일 쓰거나 잠 못 자거나 혼자만의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그렇지는 말자. 그럴 일 없다면서 그럴 거잖아. 후회는 없다면서 후회할 거잖아. 내가 널 몰라 그럴 거잖아. 하루도 못 가 미안해서 힘들 거잖아. 왜 너만 생각해. 나도 그렇지 않아.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.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걸까.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걸까. 여기까지인가.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.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. 너란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어.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.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. 너란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내게 후회로 남았어.